맞춰야 해. 뱀인지 아람인지 점차 드러나게. 남자라 쓰고 늑대라 일그래서.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에게 왜 그랬어.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그러니 내게 좀 더 널 보여줄래. Oh no, 조심조심조심해야 해. I'm sorry babe. 네 눈빛이 너의 말이 아무리 내 나를 본다. 남인 듯 돌아선다. 난 멍하니 still loving you. 넌 지금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행복하길 바랄게. 눈이 버드처럼 항상 내게 말했지. 언젠가 올라와 나의 난 이 버릇처럼 항상 너에게 말했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내 지킨다고. Hold your time. 편하단 말 나 그때뿐 편하겠단 말 나 그때뿐 내 가슴 아파 아파 아픈 걸 알면서도 자꾸만 반복되는 걸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이 달달달 고매서 맨날 말로 날 자꾸 노는 걸 몰랐어 Baby you breaking my heart Baby you hurting my heart 그만두고 싶은데 잘못된 걸 아는데 다시 네 곁에 돌아가 Yes 삐끗도 꺼내간 내 뭐가 마음 자존심도 없는 바보라 나 사랑의 속고도 눈물을 닦고 위로만 되는데 내게로 가 네가 놀다버린 장난감 나 사실의 기분이 참 난감 Esas veces que andas en ocupancia, que según tú estás trabajando y aparte tienes una votación importante y no sabes qué hacer y te partes en dos y valió fregada todo, ¿verdad? Esa es la vida diaria de un godínez. ¿Qué más puedo decir? Pues creo que ya estoy un poquito más libre. Por acá Estefanía me pedía que pusiera, es miércoles, déjenme en paz. Que pusiera unas rolas de Super Junior y Annie, pero no supe si del álbum coreano, que fue el que se estrenó la semana pasada, o del japonés, que tampoco hemos hecho la revisión. Las voy a poner del coreano, entonces si quieren escuchar alguna canción en específica del álbum japonés, pues ahí me dicen. Estoy poniendo pedidos, quien quiera un pedido en específico, déjenmelo en el chat de pedidos a mano derecha de su pantalla. Por el momento los voy a dejar con Super Junior y Annie, About You, Room DD, Living In y Victory, un track especial que se agregó o se adicionó en el álbum. Y pues bueno, voy a estar entrecalándolo junto con sus pedidos. Por acá ya me dejaron Flower de Jonghyun, Trauma de Seventeen y Blooming Days de CBX. Con gusto se los pongo. No sé si quieren hacer una dinámica en específico, yo con gusto se las puedo poner. Si quieren seguir sufriendo como ayer que les puse la dinámica de conocimientos en general, pues lo podemos hacer. Y si no, pues ustedes digan qué es lo que quieren. ¿Quién se queda muda? ¿Yo me quedé muda? Uy. Ah, la página, borra su historial, señorita, con eso. Un saludote para Lupita Murillo, Estefanía Pineda, Lady Yute, Silvia Lerma, Adriana Granel, Victoria Valtierra, BBMS07, Ramji, Aide, Brunen Arturo y Sandra Valdés. Un saludo para todos ustedes, que tengan un bonito día, nosotros apenas comenzamos. 하지만 알았어 now I realize 이러다가 now alone I'm a glad I don't know what to do we got my gone Mocking me so rocking your phone volume을 키워 I don't wanna be alone 이제 즐길 수 없어 I'ma sing this song anybody 듣고 있어 겨우 뱉어낸 숨은 들이키는 법은 잊은 듯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 가면 제일 어려워 잊으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넓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편 남지 I'm in trauma, it's got me sad Stuck in trauma, 노래 나 부를래 Blah, blah, blah, blah, 아니 젖어 왜 That's my trauma, my trauma Now it's got me sad, sad, sad Stuck in trauma, 노래 나 부를래 That's my trauma, my trauma 잊혀질 것 마음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미꾸라지처럼 일부가 날 괴롭혀 애석해도 난 그냥 노래할 게 아님 더 갇혀버려 내 trauma에 정신이 비폐해지면 스스로 땅굴을 파 더 깊어지네 yeah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 trauma에 끝이 어딘지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겨우 뱉어내는 소문 들이키는 밥은 잊은듯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가 난 제일 어려워 잊으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넘어지는 무드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탕 남지 I'm in trauma, it's by myself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Blah, blah, blah, blah, 아니 쳐져 왜 That's my trauma, yeah. my trauma yeah. Now it's by myself Stuck in trauma, 노래나 부를래 That's my trauma, yeah. my trauma Still I want to see you now 누구든 좋으니 여기서 꺼내줘 아니면 뭐라도 들어와 들어와 줘 Now it's got me sad 없이 더 빛이 나는 존재는 날 감동시켜 yes, you know. 완벽하잖아 콧대와 목소리 날 갖고 놀아 Get it up. 작은 손짓은 불어불어 커다란 폭풍을 불러 Turn it up. 설렘보다 강한 또 와인보다 진한 이 느낌이 좋아 느낌 좋아 널 알고 지낸 시간 건 중요하지 않아 아찔한 이 텐션 아차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Go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마시면 마실수록 더 취하고픈 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Go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딱 마음에 들어 나를 삼켜낼 운명 너를 알아채워 원한 비밀 Oh my god 나를 봐 이제 감추지 못하게 뜨거워져서 Turn it up 초원사고 의외로 먼저 멈춘 너 지명된 몸은 Turn it up yeah. 아름다운 이 밤 좀 솔직해져 볼까 궁금한 게 많아 궁금해 나 저 사람들의 시선 건 중요하지 않아 긴장 속에 너의 손끝이 나를 당길 순간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Go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마시면 마실수록 더 취하고픈 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Go rum diddy, rum diddy, rum rum Rum diddy, rum diddy, rum diddy, rum rum I'm so nice, such a beautiful Oh God, check chocolate, lollipop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 순간 느껴지는 불안감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초조함 눈치라도 챈 듯이 내 감싸 안아주는 네 품은 예쁜 어느새 살며시 내 볼은 붉게 물들인 건 입술 시간이 지나가도 넌 여전히 향기로울까 baby 오늘이 지나가도 넌 여전히 여기 있을까 baby Oh flower you are so sweet sweet sweet sweet Oh flower you are so deep deep deep deep 시간이 흘러도 짙게 맨 향기가 나 향기만 남아 나를 두고 그대 어디 가나 나는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나 All on me 한순간에 내 모든 걸 훔쳐서 가버린 You driving me crazy I feel so hazy yeah. 이젠 say goodbye 날 감싸 안아주던 네 품 heaven 이젠 say goodbye 내 보러 볼게 물들이던 손 안녕이란 말조차 없이 떠나간 너지만 baby 진심으로 빌어줄게 어디서든 꼭 행복하길 baby Oh flower you are so sweet sweet sweet sweet Oh flower you are so deep deep deep deep 시간이 흘러도 짙게 맨 향기가 나 향기도 희미해져가 이제 네 온기도 차가워져가 baby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한 번만 너의 품에 안길 순 없나 이렇게 꽃은 지고 나도 따라서 지고 이제 네 향기도 희미해져가 이제 네 온기도 차가워져가 baby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단 한 번만 너의 I'm living it, I'm living it 아직 그 순간을 난 살고 있는지 내 심장이 널 숨기지 못해

우리가 함께라면 하늘을 바쳐 높이 바라봐 우리 함께 같이 뛰어올라 더는 문제 없어 너와 같이 걷는다 We are, we are, we are the one It's always, it's always We'll be told it's who we are We are, we are the one 자리에서 놓지 않을게 항상 네 곁에 있을게 Shangri-La, we are fighting. I am what I am, man. Tick tick tock tock, 時の制約、つらく鬼はない young forever. What you waiting for? さらけ出そう、まだ見たことない表情は。 Working hard, 知らぬ間に抑え込んだ desire. 夜空の星も insomnia. 一晩じゃ足りない cry. 焼きます day by day、 この場所で Loud loud 叫ぶ Yeah yeah Everybody jump jump 見せて君のパンドラスボックス 決めたそのスカウナモンスターに躍動しとるさ Yo 磨く気のせいでなんで諦めこんなオンのライン見たこともない世界を感じるままにか That's not the 忘れて Shall we dance baby come closer 今夜 I won't stop 今宵 Friday night 歌いを通れ baby 二度はない one life 重なり合った心のファンファーレFor every da da da No Friday night 歌いを踊れ baby Live it up 二度はない one Saturday 重なり合ってくことのファンファーレ Live it up For every da da da Show me the occasion 24/7 Someday you may 今すぐ今すぐ take it away 心のドアを開けて Let's live it up Yeah One time for your mind その人生をさあ共に Let's live it up Take a heart 振り向いて君のすべてさつまらない君のボーイフレンなんてほっといて夢の世界へ甘い言葉で誘う Tonight is the night 今夜は君を離したくない僕見かけた未来を Just believe Fire flame

to somebody else. Estaban diciendo que me escuchaba con eco. Yo no sé si ya me escucho bien. Déjenme checar. Está un poquito extraño porque acá me... Bueno, yo me escuchaba súper bien. A ver, voy a esperar un momentito. O sea, en lo que espero, imposible no cantar. ¿Ya me lograron escuchar mejor o sigo con los problemas? ¿Mejor en qué sentido? Ok, mientras voy a mandarles saludos. Un saludote para Anix Lee, Lady Yute o Yute, no tengo idea. Para Vale Garay, Madeleine Sun, Silvia Lerma, Adriana Graniel, Victora, Vicotora. Está como en japonés, Victora, Victoria, Valtierra, Estefanía Pineda, BBMS07, Lupita Morillo, Aide, Tamji, Brunner Arturo, Sandra Valdés, Mercedes, Katia Cruz, Lidia Zaragoza, un saludote para todos ustedes, espero que ya me estén escuchando mejor, no he visto más que un solo comentario. Estefanía, ¿ya me escucho bien o me escucho medio bien? Tú me dirás. Y bien, les estaba comentando que íbamos a hablar un poquito de Seven. Ya escuchamos una canción, escuchamos Somebody Else. Yo les ponía de referencia que a lo mejor ustedes lo podrían haber conocido en el drama Gong, algo así como The Princess Hours, pero la versión masculina. No sé si me escucharon todo lo que les comenté antes. Sandra Valdés dice que ya se va a comer. Provechito para ti, Sandra. Perfecto, ya me escucho sin eco. Muy bien, les platico rápidamente sobre este chico. Su carrera pues es más que nada internacional. Tiene un single internacional que fue promovido durante tres años en Estados Unidos. Y de hecho, como él es parte de la firma de la YG Entertainment, pues varios artistas... ¿Ruido? Varios artistas pues se dedicaron a hacerle promoción. Ya sabrán ustedes que en aquel entonces había un evento que se llamaba MTVK, que se presentaba en Estados Unidos, y pues la YG eran artistas que se presentaban en ese evento y pues promocionaban. Artistas como, me parece que fue Big Bang, estuvo un tiempo por allá, Big Bang, 21, Gummy y Tablo fueron los que estuvieron impulsando a este chico entre ciudades, Washington, New York y Los Ángeles. Nueva York, vaya. Bueno, finalmente regresa a Corea en el año 2010 con el álbum Digital Bounce. Este álbum tuvo una participación especial de T.O.P. de Big Bang, que por cierto vamos a escuchar a continuación. Y pues nada más. Tiene 4 álbumes. 1, 2, 3, 4, sí, creo que sí eran 4. Se lo estoy diciendo eso sí de memoria, porque yo sí me consideraba muy fan de Seven. De hecho, no sé por qué rayos dejé de seguirlo, hubo un tiempo en el que él desapareció, pero recientemente me encontré nuevamente con él porque en Japón se estuvo presentando una obra de teatro. Él el año anterior estuvo representándola y este año pues también estuvo participando en algunas de las actuaciones de la obra. Se llama esta obra... ¡Ay, se me olvidó el nombre! Se me olvidó, pero es relacionado con robots y el amor. Está muy bonita, por cierto. Por ahí hice una traducción de lo que trataba esta obra. Y pues él era el artista principal. Él participaba como Oliver, así se llamaba el personaje de esta obra. A ver si me acuerdo y ahorita les coloco el nombre. Y pues bueno, vamos a escuchar más cancioncitas de él. Vámonos con Seven y su canción Digital Bounce, en colaboración con T.O.P. de Big Bang, Better Together, I'm Going Crazy y When I Can Sing. Les recomiendo mucho su música, tiene bastantes sonidos, tiene desde baladas hasta canciones en inglés, sonidos un poquito más... bueno, se mezcló él mucho con la onda electrónica, entonces tiene música para gustos, se lo recomiendo bastantísimo. Ahora sí, nos vamos a escuchar Digital Bounce. Welcome to the digital world. Welcome to the world, world. D-I-G-I-T-A-L. Yeah. Welcome to the digital world. Z7 and TRP. YG. No doubt. Let's get it. Digital band. Digital band. Digital sound. Digital sound. Seven and TRP. We out. Attention. I'm back on the microphone. Again. 걷잡을 수도 없어. 같이 미쳐버리는 우리. I don't know what to do. 지금 왜 다투는지도 난 몰라.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지금만큼은 눈 뜨질 않아. 날 믿지 않아. No. 처음 우리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건지 변한 건지 너무 멀리 와 버린 걸까. 이제 상처뿐인 사랑은 싫어 난. 매일 반복되는 다툼에 지친 난. 혼자일 때보다 외로운 불없는 시간 속에 갇힌 것 같아. 너를 탓하고 싶진 않아. 미쳐가나 봐. I'm going crazy, crazy. 이 사랑 속에 we just going crazy. 이제 끝이라는 내 말은 진심 아닌 진심인 나의 맘은 순식간에 널 주저앉게 해. 속으로 난 바보처럼 후회해. 이렇게 매일같이 아파야 하는 우리. I don't know. 도대체 왜 만나야 하는지 몰라. 네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지금만큼은 난 듣지 않아. No, I don't listen. 널 믿지 않아. No, oh. 처음 우리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건지 변한 건지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이제 상처뿐인 사랑은 싫어 나.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Este muchachón Seven, ¿les gustó? ¿Sí o no? ¿Les dio igual? Ustedes déjenme sus comentarios y yo con gusto los leo. Una característica que es muy notoria en Seven es que él jamás hace performance con playback de fondo. Siempre canta en vivo. Y precisamente por eso el día de hoy, bueno, 23, ya es 23 por allá por Asia, se va a estar presentando en Yakarta, en el Ayo Ramaican Asian Fest. 23 de agosto va a estar por allá, por Yakarta, y me parece que ya llegó, según sus redes sociales, pues ya está por allá. Muy bien, ustedes díganme si les gustó o no, y les recuerdo que yo casi siempre les ando mostrando nuevos personajes del K-Pop, gente, grupos, lo que sea, se los presento y les muestro algunas canciones. ¿Por qué hago esto? Pues bueno, porque me gusta compartir, ¿cómo no? Y porque además de eso, voy a empezar a implementar una dinámica que es la siguiente. Hay gente que sí hace su tarea. La primera que se ha ganado dos bloques de música ha sido Estefanía Pineda, porque de todos los grupos que he hablado, que he compartido con ustedes, es la única que me ha pedido una canción o varias canciones de, bueno, en este caso de Led Apple. Entonces, Estefanía, te voy a poner tus dos bloques de música. Si gustas dejarme a mano derecha tus pedidos, con gusto te los pongo. Nos vamos a ir por el momento a escuchar a Seventeen, Just Do It, Astro Always You, Infinite Paradise y Shiny Con Fire. Vamos a seguir haciendo dinámicas. Ustedes díganme, ¿quieren ganarse pedidos? ¿Quieren algo en específico? Con todo gusto se los pongo. Un saludote para... ¿Para quién? Ah, sí, para Admin Factory, que nos está escuchando desde Venezuela. Dice que él es administrador, él o ella, no estoy segura, del Club de Fans de BTS en la isla de Margarita, Venezuela. Un saludo para todos ustedes y gracias por escucharnos. Un saludo para Lady Yute, Vale Garay, Madeleine Sun, César Ramal, Amaro, Silvia Lerma, Adriana Graniel, Estefanía Pineda, Victoria Valtierra, Lupita Murillo, BBMS07, Aide, Ramji, Brunel Arturo y Katia Cruz. Gracias a todos ustedes por estarnos escuchando. Un aviso, el día de hoy, pues como ya se pudieron dar cuenta, teníamos programado a las 10 de la mañana, 10:30. La hora ricolina, pero pues Doki no pudo asistir debido a temas laborales, entonces pues ya, tuve que entrar yo, no tenía nada preparado y por eso estamos con pura música. Entonces vamos a tratar de hacerlo un poquito más ameno, espero yo que les esté gustando mucho lo que están escuchando, y pues ahora sí, nos vamos con los pedidos. Claro, un saludo para Miguel Martínez, que nos está escuchando desde la Ciudad de México. Gracias por oírnos. Quédate con nosotros, estamos en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Seven and T-O-P. Yeah. Ladies and gentlemen, they call us Blue Sock Soup. Let's go. 뭘 좀 아는 놈들이 뭘 좀 알려주려 해. 이게 뭔가 싶을 걸. 후회해요. 근심 걱정 가득 찬 세상살이 걷어차 걷어차 걷어차 차, 차, 차. 내 스타도 나 follow 거기 두 줄로 가도 너희 마음 다 알도 손을 뻗어서 하도 하기 힘든 건 내일에 그냥 해달라 해 다음에 하면 돼. 인생 멋지게 살자. 거려거리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이제는 더 빡세이건 거야.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 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수고 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더 세상 흔드는 중임. 우리의 재능을 keep up keep up keep up. 막힘없이 나는 go 굳이 설명 안 해도 뭐든지 내 맘대로 oh, yeah. 난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달려가지 거침없이 날아가지 거려거리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 똑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한다면 하는 놈 그게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걸어가지 뭐해 안 하고 한다면 하는 넌 그게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나 걸어가지 yeah. 거침없이 나 달려가지 yeah. 거침없이 나 날아가지 yeah.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던 너 아직도 있을까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숨없이 걸려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달려가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 I'm not afraid to die. 좋지 않아. 혼자 버티기엔 버거워. 네가 필요해 난 두려워. 나는 괜찮아. 혼자 좋지 않아. 너 살이 찌면 난 이대로 버틸 수 없을 테니까. 기다려왔던 걸 나도 알아. 할 수 없어 내 맘이 아파와.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의 운명이 걸까 여전히 그곳엔 네가 아직도 있을까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수없이 걸려 넌 마저도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 좀 늦었지만 너에게로 왔잖아 결국 너잖아 보고 싶었잖아 괜찮지 않아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불러줘 다시 한 번 Yeah! Not is it out. Muy bien, vamos a empezar con el bloque de Estefanía. Van a ser tres canciones para este bloque. Escucharíamos a The Rose con Sorry, Kim Hyun Jung con Take My Hand y Henry con Trap. ¿Cómo se ganó estos dos bloques, Estefanía? Pues ya les expliqué, básicamente a lo largo de las horas que he estado por aquí les he platicado de varios artistas, grupos, solistas, y les he presentado su música. Estefanía se ganó sus pedidos porque ella ha solicitado de un grupo en específico que le he presentado. Yo no sé si es el que más le gustó, el que se le grabó, lo que sea, pero me ha estado pidiendo variedad de canciones. Entonces ella prácticamente se puede considerar que hizo su tarea investigando acerca de Led Apple, que fue el artista que ella ha estado solicitando en los últimos días. Muy bien, y pues bueno, entonces vamos a escuchar sus tres canciones. Después de esas dos, de ese bloque, yo estaría regresando para mostrarle otras dos canciones y regresaríamos con la segunda parte del bloque ganador. Recuerden, hagan su tarea, yo les presento a los artistas, ya es de ustedes que hagan, que investiguen, que escuchen más de su música, y ya, sería todo. Ahora sí, nos vamos.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물들어버린 city lights,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늦었지만 미안해 oh. Tonight 앞이 가려진 밤, 흐려진 기억에 난 왜 또 힘들어져만 가는지. I'm lonely, 나만 홀로 남겨진 밤, 혹시 몰라 기다려. 넌 왜 연락조차 없는지. I'm sorry, 가지마 잊지마 날, 내가 옆에 있을게. 너만 바라봐줄게 난 tonight. I'm sorry, 미안해 하지마 girl, 다시 돌아와줄래. 네가 없는 나는 없으니까. 잊혀버린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많이 어둠 속에 자꾸 가라앉아 같은 곳에 그곳에 yeah. 네 안에서 점점 난 잊혀져가 늘 머물러 있는 네 사랑 안 돼 oh, 나 I'm trapped, I'm trapped 많은 지쳐가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넌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너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이제 네 안에서 나는 너와 죽겠니 너와 죽겠니 I'm trapped, I'm trapped, I'm trapped oh, oh. I'm trapped oh, oh. 너와 난 이렇게 달라져가는데 너의 끝이 없는 욕심에 그 욕심에 너라는 세상에 작은 세상 안에 버려진 새 나를 갈 수조차 난 없는데 없는데 yeah. 네 안에서 점점 난 약해져가 내 머물러 있는 네 사랑 안 돼 oh, 나 I'm trapped, I'm trapped 나는 지쳐가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난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나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이제 네 안에서 나를 놓아주겠니 놓아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I'm trapped. Oh, oh, I'm trapped. Yeah. 깨워주겠니 yeah. I'm trapped, I'm trapped 넌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나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이제 네 안에서 나를 놓아주겠니 놓아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나는 지쳐가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넌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나의 놓아주겠니 I'm trapped I'm trapped I'm trapped tonight 달아올라 봐 그 시동을 걸어봐 set up the the sexy dancers right now. 문화의 VIP 포장 그 에너지 난 너의 DOP 확실한 시너지 너의 기대치를 높여 내 영혼을 팔아 너를 감동시켜줄게 한결로 물 거야 너와 숨 가쁘게 너와 This, this, this on me tonight oh. Yo, 어제보다 난 들어갈 준비가 됐어 oh. Let me in 먼저 봐봐 널 다른 세계로 안내할 Oigan, más que regaño, solamente era comentario. Yo creo que no regaño, yo solamente los invito a que exploren un poquito más el mundo de la música. Pero pues a final de cuentas ya saben que yo siempre les pongo sus pedidos. Lo que ustedes quieran escuchar, con gusto se los estoy poniendo. Muy bien, ahora sí, no... Ok, primero mejor mando saludos. Un saludote a Lady Yute, Katia Cruz, Vale Garay, Madeleine Sun, Aide, Silvia Lerma, Miguel Martínez. Miguel, tus pedidos se van a tardar un poquitito, pero ya los tengo en lista. Entonces tenme paciencia, ¿ok? Guadalupe Ramos, Adriana Graniel, Victoria Valtierra, Lupita Murillo, BBMS07, Ramji y Estefanía Pineda. Les agradezco a todos ustedes que están escuchando y a todas las personas que me escuchan a través de la aplicación de TuneIn. Gracias, gracias por seguir con nosotros. Espero que les esté gustando Tutti Frutti. Les recuerdo que pues no tenemos un nombre oficial, pero nosotros, bueno, yo suelo llamarles como las horas Godín, porque pues casi todos los que estamos por aquí somos Godines. Tenemos trabajo y pues lo que necesitamos es un poquito de distracción, ¿verdad? Entonces es más música, poca información para los que pues les pueda hablar por ahí el jefe. Entonces nos vamos a ir con el siguiente bloque. Voy a agregar la canción de T.O.P. Turn It Up, que fue un pedido de ID al inicio del bloque. Después escucharemos a Super Junior y Annie con About You, BTS con Best of Me. Y por cierto, para quienes me escuchan, ¿qué les gusta BTS? Los viernes a las 3 de la tarde hay un programa especial, Las Horas ARMY, para quien guste venir a escucharlos. Viernes 3 de la tarde, Las Horas ARMY. Muy bien, escucharíamos a BTS, Best of Me, Roy Kim con Boom Boom Boom y Super Junior It's You. Muy bien, yo sigo con ustedes, están escuchando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Yeah, 받아라 네가 그간 원하던 거 날 짜잘한 어제 너 잠 못 잘 걸. 시간이 지나니 신화가 오네. So fresh, 섹시한 내 고뇌. 난 너의 고마 가슴결을 밟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Hey, hey, turn it up loud. Hey, hey,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 매직. 제일 들어도 약 올리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슈와 예슬도 제임게 반만 지방시 알렉산더 맥퀸 도시도 원슈 손재나돈 페리롱핑 태두 저주받은 체구 너구들과 나는 엄연히 다른 레벨로 빠른 시일레로 잡아주지 배로 부러우면 담배 봐라 조심해라 꿈속에 바대로 나는 달콤한 거 뻥한 직업 설레는 맘에 100% 너 잠 못 잘 걸 라라라 다타타타 언제나 주먹 굴져도 관대하라 담백하다 기름기와 거품기가 하나도 없잖아 나는 당당하다 빈구 없다 난 너의 고마 가슴결을 밟지 이건 너를 유혹하는 메시지 Turn it up loud Turn it up loud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몽키 매직 제일 들어도 약 올리는 메시지 죽이면 단단해 단단대로보다 단단해 내 삶에 나 만족할란다 너와 나 에미래는 짱짱 충실히 일하고 죽이면 단단해 단단대로보다 단단해 또 다치고 아파도 난 너니까 라고 말해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Oigan, ¿por qué no me dicen que tengo que entrar? Yo estoy escuché la canción de Roy Kim y acá le ando diciendo que quiero que me legalicen los haremes, o sea, harems en plural. Haremes. O sea, ay no, no entienden, ya, ahí muere. Bueno, como sea, vamos a escuchar para el siguiente bloque a Berries con Cute, una happy song, así se llama. Berries con Cute es una colaboración, no suelo poner música japonesa, pero por acá me lo pidió Miguel. Con todo gusto lo voy a estar poniendo. Y después vamos a escuchar a Pentagon con Shine, Icon o Icon con Love Scenario. Vamos a escucha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what time it is? It's Poppy time. Yeah. Brand new style represents Poppy. Yeah. What's up, Dally boy? Look like it's the moon. Baby, 주위엔 항상 다 수의 lady. 가볍게 보다간 뜨겁게 되지. 난 준비되지, so don't be lazy. 무엇하러 갑갑하게 drop baby. 티 한 잔으로도 DJ. 이 사람 완전히 달라 skating. When you look at me, make you crazy. I don't know, but I'm hard. You know what I mean. 여자는 감탄사 number. 알고 싶지네 보양 봐. 남성애들의 시기와 위기가 매 시발점. 난 실시간 인기 검색어야 bro. 영영 두 개째 따라와 baby.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 구구가가 나만 바래래. 돌아버리겠지. 어딘가나 함성 소리가 사람들이 뱉어. Question. 어디가 매력이냐고 머리 어깨 무릎 발 I don't know but I'm hard. You know what I mean. 난 절대 거짓말은 안 해. 이젠 두렵다고 말해. Girl you want it and love it. Uy, sí, un saludote para mi querida Sis y para Félix que acaban de llegar por acá, toda la gente que está conectada, Sandra Valdés, Lady Yute, Katia Cruz, Guadalupe Ramos, Félix, Madeline Zun, Vale Garay, Aide, Silvia Lerma, Miguel Martínez, ay, se me movieron, Alejandra Sánchez, Adriana Graniel, Victoria Valtierra, BBMC07, Lupita Murillo y Ramji. Gracias a todos ustedes por estar escuchando, Misis a Félix, ahorita les pongo sus rolas, nada más que van a salir hasta el final. Estoy hablando súper rapidísimo porque si me sigo entreteniendo más en hablar, no van a poder escuchar todas las rolas que ya tenemos en lista. Muy bien, entonces espero que les esté gustando mucho el especial. Les recuerdo que todos los programas los grabo y los pongo en la página de Station K-Pop MX. Sí, ahorita les dejo el enlace por si quieren seguir la página y quieren escuchar algún programa en específico, por ahí los estoy posteando. El día de hoy pues quedamos que íbamos a entrar con Dokuro, pero pues no se pudo, entonces entré yo solita y pues no tenía nada preparado. Y ayer por la tarde pues estuve presentando la última parte de el especial que tenía pendiente. Muy bien, vámonos a escuchar las siguientes rolas de Is Life Gone Real Men, BTS Miss Love. Punch y Chenol con Stay With Me, FT Island, Super Night Dream y yo regreso. Hello everybody, it's Natural Imagination, Lady Sam Jackson. 난 절대 포기를 안 해 절대로 사랑을 양보하지 않아 혹시나 누나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난 그 형보다 먼저 달려갈 거야 난 너무 어려 넌 이쁜 동생 미지수의 그 길어도 서로 위한 섭리 중 하나인 girl 너는 생각해 yeah. 영혼은 어렵대도 yeah. 해보고 싶다고 그래 영혼을 보자고 두 만의 산 두 만의 클랑 두 만의 세계의 축 두 만의 맘 축을 향한 트래블 전부 두 손이 지도가 돼 oh. 자꾸만 들었다 놨다 내 숨이 멎을 것 같아 baby oh my gosh 넘어가 계속돼 내 데자뷰 나는 없이는 돼 너는 못해 이럴 줄은 몰랐어 밤바다에 울리네 우리 둘 세레나데 저기 저 별도 많이 비추네 다가갈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꿈속에 자꾸 그려보네 여름밤의 꿈이야 오늘 밤 다시 만날 수 있나요 Cause I'm missing you Cause I'm missing you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름다운 밤이야 그대여 지금 어디 있나요 Cause I'm loving you Cause I'm loving you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너를 떠나지 못하네 오늘 밤 그대와 둘이서 사랑하네 여름밤의 꿈이야 오늘 밤 다시 만날 수 있나요 Cause I'm missing you Cause I'm missing you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아름다운 밤이야 그대여 지금 어디에 있나요 Cause I'm loving you Cause I'm loving you Y pues bueno chicos, yo ya vengo a despedirme, gracias a todas las personas que estuvieron escuchándome desde las 10 de la mañana, bueno un poquito más tarde porque hoy no entra a las 10, Estefanía Pineda, Katia Cruz, Sandra Valdés, a ver, espérenme tantito. Sí. Guadalupe Ramos, Félix, Brunner Arturo, Vale Garay, Aide Cruz, Silvia Lerma, Miguel Martínez, Alejandra Sánchez, Adriana Granel, Victoria Ventera, BBMS07, Lupita Murillo, Madeleine Zun. Gracias a todos ustedes por estarme escuchando. Les agradezco el día de mañana, creo yo, si todo está bien, entraría a las 10 de la mañana, si no, pues que sea lo que San Sebastián quiera. Yo los dejo entonces con Hyuna, Bobo Pop, Super Junior, Shadowless y Mamamoo Egotistic. No sé por qué siempre digo egoistic y es egotistic. Sale, nos vamos, que tengan bonito día. Tada! bubble pop, bubble bubble pop. 우리의 새끼 손가락 이제 혼자가 된 약속 한동안 아플 것 같아 너의 모든 것들과 닮은 모든 것들도 어떤 기대는 날 아프게 할 뿐 못하고 꿋꿋 잡고 난 아직까지도 널 안고 있는데 보고 싶다 숨을 쉴 때마다 떠오른다 자꾸 눈에 밟히는 너와 사랑했던 말들을 다 지우면 나 적이 없는데 내게 너에 관한 건 하나도 버릴 게 없어 꼭 끌어안고서 널 앓고 있는데 보고 싶다 숨을 쉴 때마다 미치겠다 자꾸 눈에 밟히는 너와 때마다 떠오른다 자꾸 눈에 밟힌다 다시 가지 못해 이미 흘러버린 시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난 너와 사랑했던 날들을 다 채울게 나 가진 게 잠들 땐 나 혼자였는데 방 안에 누군가 서 있네 잘못 본 것 같지 뭐 오늘따라 왜 이래 좀 이상해 보여 내 방에 인형도 거울 속에 보여 나 아니 있을까? 시간은 새벽 4시 반 잠을 잔 것 같이 가나? Non-fiction, my brother prison 방문 앞에 present 하얀 옷을 입고 주변 색감은 blue 내 눈으로 심하게 돼 oh, 왜 이불 속에 내 몸을 숨겨 제발 내가 널 못 보게 Como cuando te equivocas de pista, lo siento. Yeah, 이젠 조금씩 지쳐갔네 이젠 너도